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는 몽테스키외의 법우정신하고 막스 웨버의 직업으로서 정치 두 권의 책을 합니다. 두 권이니까 당연히 한 권당 2주에 한 권당. 아르트시 자네 이름이 뭐지? 조준호라고 합니다. 조준호? 네. 이렇게 기합된 목소리 하지마. 짜증나니까. 아르트시에게 지금 여기 처음 오는 분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여기 늘 다니는 분들은 알겠지만 수업 시간에 귀찮은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 다 마음에 놓아도 되겠어요. ROTC가 나타났습니다. ROTC에게 모든 걸 떠넘기고 그냥 수업 시간에 푹 쉬는 마음으로 이번 달 레크레이션의 Month of Recreation이야. 그러니까 뭐 영어를 빨리 영어를 못해도 괜찮고 뭐든 질문을 안 해요. 이번에 조준호 ROTC 1년차 조준호 씨에게 모든 것을, 조준호 생도라고 그러나? 생도야? 거기도 생도라고 그러나? 후보생이라고. 후보생? 아, 용어가 뭐 이렇게 못 맞다는 모양인데, 어쨌든 아로야. 아로티시가 뭐의 약자인 줄 알아요? 몰라? 로마 올림픽. 트위스트 챔피언. 그러니까, 어쨌든 후보생? 예. 조준호 후보생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떠넘기고 여러분들은 이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동안 사실 좀 수업 듣기 좀 힘들었어요. 이게 좀 뻘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뻘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라 그냥 바로 찝어가지고 막 질문하고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이 바짝 기합된 이 후보생이 있으니까 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공부를 합시다. 법의 정신과 그다음에 직업으로서 정치 두 권의 책을 이번 달에 읽습니다. 책 자체가 얇기도 하고 1급 텍스트와 2급 텍스트가 이렇게 구별이 있잖아요. 내가 늘 말하는 것처럼 텍스트라는 게 급수라는 게 있거든. 텍스트라는 게. 1급의 텍스트가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늘 해오던 거. 지금 직업으로서 정치는 1.5급쯤 돼요. 1급은 못 되고. 근데 몽테스키외는 2급쯤 되는 거예요. 1급이야 뭐 당연히 니코마코스 윤리학, 일리아스, 단테 신곡 이런 게 1급이잖아요. 그럼 등 외가 뭐냐? 급수 외가 뭐냐? 신문 칼럼. 신문 칼럼이 급외야, 급외. 신문사 기자들 또, 그걸 쓰는 신문사 기자들 또 자기네가 뭘 썼나 잊어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 나도 가끔은 저 원고지, 200자 원고지 12매 정도로 뭐 이렇게 칼럼을 이렇게 연재하곤 했는데 해보니까 그게 참 급수, 등외의 그 텍스트라는 걸. 그러니까 신문 칼럼을 인용하면 안 돼. 만약에 내가 숙제를 냈는데, 여러분들은 숙제를 냈는데, 이 레퍼런스로 참고한 거, 나 이것을 참고했다라는 걸로 해서 신문 칼럼을 갖다 인용을 하면 안 돼. 거기 날짜를 달아서 해도 소용없어. 알겠어요? 신문 칼럼을 갖다 이게 인터넷 보면은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신문 칼럼을 이렇게 가져다가 떼다 놓고 그 밑에다가 자기가 한두 줄 이렇게 코멘트 다는 그런 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코멘트는 뭐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이제 신문 칼럼이 그 외의 등 외의 텍스트라면 그 밑에 코멘트는 뭐겠습니까는 사족도 아니라, 사족은 그래도 뱀발이니까, 뱀이 얼마나 중요한 짐승인데, 군뱅이 발이지, 그런 걸 이제. 그걸 이제 묶어서 책으로 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어. 인문학 서재라는 이름을 달아갖고 내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 근데, 그런 것은 안 돼.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나한테 공부를 배우면서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텍스트의 등급을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텍스트의 등급을. 두 번째로는 텍스트를 읽었는데 이 텍스트가 굉장히 무미건조한 텍스트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뭘 알고 읽으니까 굉장히 재밌는 텍스트일 수 있고 또는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텍스트인 줄 알았더니 이 저자가 유머러스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아낸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법의 정신이나 직업으로서 정치 이거를 알아서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 어쨌든 이 고전 열권이 이제 종반전을 향해 가고 있는데 9월, 10월, 11월 세 달만 하면 돼요. 가고 있는데 남은 세 달 동안에 계속해서 유념해서 지금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부터 텍스트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별로 나타나질 않고 있어. 그래서 걱정이긴 한데 막스 베버에서 좀 그런 게 나오긴 해요. 이번 달엔 좀 있어. 지난번까지 우리가 읽던 마키아벨리를 딱 넘어와 버리니까 볼만한 게 별로 없죠. 사실 텍스트의 즐거움이 별로 없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근대세계가 텍스트의 즐거움을 소설에게 다 넘겨버린 거야. 그 이전엔 소설이 없었잖아. 소설이 없던 시대에는 텍스트의 즐거움이 보통 우리 인문학 텍스트들이 있었어. 이게 넘어가 버렸어. 그리고 첫 번째는 그렇고 소설이라는 장르가 나타났고 두 번째로는 살고 있는 세계 자체가 지저분해. 지저분한 세계에서 멋진 텍스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소설도, 소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고전적 서사시의 전통을 갖다 충실히 익힌 그런 소설가들이 쓰는 소설. 일테면 보르헤스나, 보르헤스, 호르헤 보르헤스 있잖아요. 아르헨티나의 보르헤스라든가, 또는 옥타비오 파스라든가, 헤밍웨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누구죠? 분노의 포도, 존 스타인백, 이런 존 스타인백 맞죠? 이런 소설들, 찰스 디킨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고전 서사시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온 소설은 뭐냐? 구조적인 탄탄함이 있어. 단어 하나도 전체 구조의 유기적 전체의 하나의 계기로서 들어가. 그 구조를 잘 구사할 줄 모르는 텍스트들인지 어떤 거냐? 전형적인 텍스트들이 일본 사소설이지. 말로 때우고 아니면 그 소재의 센세이션함. 그런 것들. 그런 걸로 승부하는. 그러니까는 가령 우리가 저기 가장 요즘에 저 40대 남성들이 가장 많이 읽는 소설이 뭐냐면 김훈의 소설이야. 김훈의 소설인데 김훈의 소설을 칼의 노래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칼의 노래 말고 남한산성. 예, 남한산성. 남한산성이 닭죽집이 많은데 거기가. 근데 칼의 노래를 내가 읽어봤어요. 근데 나는 말장난보다 일단 이 고전서사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게 구조가 있나? 구조가 없어. 그러니까 말만 공들여서 쓰는 거야. 그나마 그거는 좀 비장한 맛이라도 있지. 근데 비장한 맛도 계속해서 읽으면 재미가 없잖아. 사실 저는 비장감이라고 하는 그 정서가 굉장히 낯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입에 감는 거 팍 엎어지기, 그거 아니면 비장한 말 쓰면 안 돼. 역겨워. 근데 이제 그나마 비장감이라던데 그거마저 없는 이제 완전히 막 우는 소리가 나오는 그런 소설들 있잖아요. 공지영이나 이제 신경숙의 소설들. 미쳐 막 닭살이 두두두두두. 우는 소리 하는 걸 견딜 수가 없어. 나는 막 슬퍼. 막 너무 슬퍼. 막 이렇게 우는 소리를 읽고 있는 내가 슬퍼. 막 안티고네. 나는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에서 그 안티고네 있잖아요. 얼마나 장렬해. 비장감도 없어. 그냥. 그것 이상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레포트를 쓰거나 그럴 때 지금 많이 다듬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최민지 씨 같은 경우에 초반에는 레포트 쓰면 진짜 짜증이 나. 이게, 동대문 구민 아파가 되는데 구민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정말, 응?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군자 삼락 득 천하 영재 천하의 영재를 얻어야 군자라든지 영재가 없으니 내가 군자가 될 수 없구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요새는 진짜 굿 베리 굿 오케이도 없어 베리 굿이 많아 요새 이렇게 레포트 읽어보면 그만큼 많이 이제 그 다듬어졌어요 우는 소리 안 하고 질질거리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얘기하지 않고 무미건조한 단어로서 이렇게 전달하는 훈련들이 됐어 그러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좀 더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처음 오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항상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에 숙제가 있죠. 있어 없어? 있어요. 오늘 숙제를 먼저 내주겠어요.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숙제를 해와야 돼. 오늘 숙제를 먼저 내주겠어요. 지금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숙제를 내주겠어요. 숙제가 뭐냐면 이번 숙제 되게 쉬워. 아주 쉬워. 여임동군이 제보를 해줘서 내가 알게 됐는데 우리 여기 강의 필사하는 여임동군이 나는 거길 늘 들여다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그 네이버의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가면 지식인 서재라는 게 있어요. 나 그분들이 지식인인 줄 몰랐어요. 정말 놀라운 분들이 지식인이에요. 첼로이스트 장한나도 지식인이에요. 놀라운 분이에요. 로스트로포 미치의 제자라서 가짜는 게 지휘를 왜 한다고 나와가지고 첼로나 계속 켤 일이지. 왜? 장한나 팬이에요? 네, 장한나 괜찮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환불. 내가 드릴 테니까, 한승희 씨. 장영주야, 장영주. 우리나라에서 나온. 근데, 거기에 이번에 지식인 한 분이 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지식인, 한비아 씨가. 등장했어요, 드디어. 아, 제가 한비아 씨의 그 책을 사서 읽어본 적은 없고 서점에 서서 읽어봤는데 뭐 어째 내가 그 양반 나 내가 안 팔아줘도 많이 판 내 책도 좀 사요 좀 책과 세계 좀 사 책과 세계 한 권당 300원 먹는 건데 샀어? 네. 어 300원 3,000원짜리 책이니까 인쇄 10%는 한 권 팔아서 300원 먹는 거거든 이게 정말 이게 떡볶이 장사만도 못해 그런 책이 진짜 여러분들 손해야. 왜냐하면 그 책과 세계를 쓰기 위해서 참고한 책들이 한 20권 되거든. 고전 20권 해설서인데 3,000원짜리 되고. 하긴 뭐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 이런 책보다는 훨씬 쓰기가 쉬웠지. 어디 갔다 오질 않아서. 그분들은 힘드면 한비아 지식인은 이런 분들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분들은 여러분들 앞으로 부를 때 내 앞에서 에? 장한나 지식인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네이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조선일보보다 영향력이 큰 매체예요. 지금 저기 포탈도 언론으로 지금 규정돼 있죠. 텔레비에 나오거나 언론에서 오케이 하면 그게 돼버리는 거야. 영향력이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서 지식인으로 선정했으니까 지식인이라고 불러줘야지. 한비아 지식인께서 이번에 그 이번에 네이버 서재에 들어가서 다들 한번 보세요. 근데 한비아 씨의 책을 서점에서 제가 몇 번 읽어본 적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책을 좀 써보거나 출판 이쪽 좀 근처에 가본 사람들은 한비아 씨가 책을 딱 그러면서 누가 대필을 했을까를 이렇게 되게 궁금해하거든. 한비아 씨가 구술을 하면 누가 이제 이게 대필 작가 어둠의 작가들이라고 그러죠. 섀도우 라이터라고 있어요. 이게 누가 대필을 했을까? 이게 자연스러운 의문점이야, 이게. 생각했는데, 그냥 그렇게 굉장히 그런 게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네이버 지식인에서 이 사람이 그 인터뷰하고 한 걸 읽어보니까, 이 사람의 이 책에서 제가 읽었던 그런 문장들이 전혀 그런 기품이 안 나와. 그래서 다시 한번 의혹을 지금, 어쨌든 그거야 나의 의혹이니까 넘어가는데, 그분이 이번에 독서란 무엇인가? 그런데 이제 그 한비아 지식인께서, 내놓은 독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독서는 그 지혜의 보고에 한 개인이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멋진 말이 하나인데 빨대를 꽂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이제 지금 여임동군이 나에게 제보를 해줘서 내가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딱 보고, 아, 그동안 이 사람이 썼던 책이 대필이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야. 이거는 누가 나한테 내가 자고 있는데, 한 2박 3일 세고 자고 있는데, 야, 황룡 일어나봐! 독서가 뭐야? 그래도 이런 말은 난 못할 것 같거든? 근데 이거, 막 굉장히 이거 아우라 있는,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장한나 분위기로. 그래서, 빨대라고 해서 나는, 이게 빨대는 내가 콜라 먹을 때 쓰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빨대를 꽂고 있는 것 이런 말을 해놨어요. 독서란 여러분들 이게 좀 많이 깨지 그지? 이슬 좀 쩐다 그지? 근데 그 밑에 또 보니까 1년에 책 100권 읽기 운동본부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좋아. 1년에 책 100권 읽기 운동본부라는 건 좋죠. 근데 일단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상스럽고 운동본부 막 이런 거는 진짜 이건 거의 박정희 시대 분위기거든. 새마을운동 이 상상력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래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운동본부밖에 없으니까 예? 저기 누구죠 저 최불암 아저씨 나오는 그 좋은 나라 운동본부가 그 TV 있죠 그거 프로그램 뭐 그런 운동본부 필이 있어 좋겠어요 거기까지 좋아 그거야 뭐 일반인의 감수성이야 근데 제가 본부장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써놨더라고 완전 쩔어버리세요 이거 보니까 아 이거 장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 사람이 저도 돕겠어요 하는 거지 이게 제가 본부장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보고 한비아 지식인의 그 어떤 느낌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숙제는 오늘 첫 번째 숙제는 뭐냐면 나에게 독서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굉장히 어렵지 이제 내가 왜 한비아 씨의 이 예를 들어서 말하냐면 이 수준보다 3등급 정도는 높게 써주셔야 된다는 거지 안 그러면 이제 숙제가 짧기 때문에 다음 다음 주에 나한테 숙제를 제출할 때고 다음 주에 돌려줄 때 요거보다 수준이 안 높으면은 욕을 처먹는 거죠. 무작위 실명을 밝히면서 욕을 해. 그렇다고 숙제를 안 내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이번에 처음 왔죠. 네, 아시겠어요? 숙제 안 내면 욕 먹습니다. 안 내도 욕 먹고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독서는 뭐다 이거 있잖아. 자신의 데피니션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숙제 다음 주까지 써 갖고 와야 돼. 왜 흘겨? 예? 네? 못 하겠어요? 문장 하나만 써요. 해설을 근데 이게 지금 좋은 질문 하셨어요.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해설을 쓰면 좋은데요. 문장과 해설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어버리면 문장 하나만 내는 것만 못 하겠죠. 문장 하나만 딱 내놓으면 제가 알아서 해석을 할 텐데 괜히 밑에다가 나름대로 해설 썼는데 위에 문장은 멋져. 근데 해설이 후져버리면 이 문장 누구한테 들었습니까가 될 수 있고 이게 표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의혹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문장과 그 밑에 최소한 해설을 쓰려면 근거를 세 개는 들어야 돼. 해설 써서 근거를 나에게 독서란 이렇게 했는데 근거 세 개가 멋진 근거가 들어오면 베리굿이겠지. 근데 그냥 근거를 들기도 어렵고 해설 괜히 썼다 욕 더 먹게 생겼다 그러면 문장 하나만 멋지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죠. 도전적인 내가 정말 도전적인 학생이라면 해설까지 욕을 먹들 때 먹더라도 이봐 후보생 자네는 뭘 어떻게 할 건가? 저도 세 개 쓰겠습니다. 해설 쓰겠습니다. 저도라니? 쓸 사람 아무도 없어.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아직이 적응이 안 됐는데 지금 자네를 놓고 지금 다 지금 알게 모르게 다 약조가 돼 있다고. 아로 혼자 낼지도 몰라 이번에 숙제를. 저 혼자 세 개 쓰겠습니다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 어쨌든 조준호 후보생은 근거 세 개를 달아서 낸다고 합니다. 분명히 좀 들어둡시다. 그 다음에 장영구는 어떻게 할 건가? 문장 하나로? 깔끔하게? 괜히 욕먹기 싫으니까. 겪어본 사람은 이렇게 다 조심하고 있어요. 지금 저 후보생 굉장히 실수한 것 같지? 저는 후보생과 달리 문장 하나로. 오케이. 오늘 숙제가 나에게 독서란 무엇인가? 이것을 다음 주까지 일주일 내내 고민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단어를 고르고 골라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단어를 고르고 고르고 일주일 내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하나의 문장 안에 확 이렇게 꽉 그 뭐죠 저 시래기 국 끓일 때 이게 시래기를 내가 꽉 짜잖아요. 인간 탈수기가 되듯이 쫙 짜고 완전히 무미건조하게 이상 야릇한 형용사 쓰지 말고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문장 하나라고 해서 욕먹을 게 없겠지 생각하면 곤란해. 내가 욕 이게 그 문장 하나 갖고 욕할 것을 생각하면 한없이 많은 사람이야. 김은서 그래 안 그래? 조심해야 돼. 꽉 짜가지고 짧대로 짜서 무미건조하게 딱 한마디로 해갖고 와야 돼요. 차라리 근거 세 개를 드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게 유념해야 될 점입니다. 그것을 오늘의 숙제입니다. 이게 A4용지 한 매로 뭘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골치 아픈 숙제일 수도 있어요. A4용지 한 매로 해오는 게 오늘 숙제입니다. 이번 달에 읽을 책은 샤를 루이 드 코스콩다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 텍스트가 예. 이름을 다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몽테스키라고 하면서 샤를 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에 이런 사람들이 가령 자기 이름을 갖다 풀네임으로 불러주기를 원한다면 채팅할 때 우리 얼마나 괴롭겠어요. 샤를 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에님 안녕하세요. 이원 안녕? 그런데 샤를 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님 어디 갔다 오세요? 이렇게 쓰다가 이름 쓰다가 뭔 말 하려는지 잊어버리는 그런 제가 알고 있는 그 외국의 학자 중에 제일 이름이 긴 사람입니다. 샤를 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에 법의 정신. 요거를 두 주에 걸쳐서 읽습니다. 그 다음에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 어떤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아니요. 요거는 법무사에서 나온 거고. 아하. 법무사에서 요새 요렇게 요거 가지고 있어요. 예. 얼마요 이게? 3,900원. 아, 싸네. 그래도 싸다. 지금 나남 출판사에서 직업으로서의 정치, 그 다음에 직업으로서의 학문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냈는데 이게 각권 6,000원이에요. 두 개에서 12,000원이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로 3천 얼마? 3,900원이니까 이걸 사는 게 낫겠죠. 번역도 다 거기서 거기요. 제가 다 대조해 봤는데 요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 나도 이걸 사야겠네. 그러면 이걸 페이지 수를 알려주기 어려운데, 아, 예? 페이지 수가 다르니까 내 페이지 펴세요. 그런데 내 거하고 가지고 있는 페이지가 다르잖아요. 어, 사야겠습니다. 좋아요. 원래 가지고 있던 책이 예. 문예 출판사 걸 제가 가지고 문예 출판사 예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갖고 와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책이 얇으니까 금방 대조해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그 여러 가지 사정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제일 낫다 이거죠. 3,900원에 책 두 권을 지금서 상문 지금서 정치 제일 싼 건데 원래 문예 출판사 걸 가지고 계세요? 어디 좀 보세요. 아 지금 안 가. 아 지금 안 가주셨어요? 예, 그거 괜찮습니다. 제가 특정 출판사를 밀어주지는 않아요. 제 책도 아닌데 뭐 밀어줄 일은 없겠고. 3,900원짜리 책이네. 세상에. 하. 이게 지금 저는 2,000원이에요. 제가 산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예전에 문고판을 할 때. 보무사가 좋은 출판사.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하고 이걸 합니다. 이 두 개가. 얘를 이게 왜 두 개를 하느냐. 지난번까지 우리가 했던 게 데카르트 17세기 데카르트가 17세기 프랑스, 그 다음에 17세기 잉글랜드의 로크, 그 다음에 지금 법의 정신은 18세기 프랑스, 그리고 막스 베버는 19세기의 프로이센입니다. 독일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프로이센이라고 그래야 돼요. 이름을 딱딱. 제가 영국이라고 그러지 않고 잉글랜드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레이트 브리튼이 성립한 다음에부터야 제가 이제 그걸 구별해서 말합니다. 제가 영국 그러면 그레이트 브리튼 성립 이후의 시대의 그 영국을 말하는 거고 지금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가 합병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레이트 브리튼의 출발점이에요. 대영제국의 출발점. 근데 아직은 로크 시대는 잉글랜드예요. 그래서 잉글랜드. 그 다음에 막스 베버 같은 경우도 프로이센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독일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독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스마르크의 독일 통일 운동 이후에 비스마르크 그러면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 이런 걸 한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비스마르크 이후에 그 독일을 갖다 독일이라고 그러고 그전에는 프로이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9세기 프로이센과 18세기 프랑스 이 두 개를 이번 달에 합니다. 19세기 프로이센과 18세기 프랑스. 18세기 프랑스와 19세기 이 프로이센을 하려면 지난번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간략한 정리를 좀 미리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텍스트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근대 세계는 잉글랜드하고 17세기 잉글랜드와 네덜란드 이 두 개가 두 나라가 굉장히 이제 쟁투를 벌였던 나라들이니까 이게 선진국이에요. 여기서부터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섰 다음에는 잉글랜드, 프랑스, 프로이센 이렇게 선진국 순서로 갑니다. 이 순서가 그러면 이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로크죠. 존 로크. 존 로크 이론이라고 하는 거. 존 로크의 통치론. 존 로크의 통치론. 존 로크의 통치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더 이상 고전적인 의미에서 사회적인 질서, 즉 귀족이라든가 왕이라든가 하는 고전적 의미에서의 사회적 질서가 통용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내는 주역으로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초창기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하는 것. 이거죠.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하는 것. 부르주아 계급, 오늘날 부르주아 그러면은 나쁜 의미가 있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아요. 자산가 계급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 그러면 그 자산가 계급이 등장했을 때 그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냐? 개명된 이기주의다. 이기주의라는 것. 내 몸뚱아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게 내 몸의 욕망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것. 지금 우리도 그렇게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현대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살든 간에 사람들 누구나 다 나에게 손해나는 짓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뭐 대대사 수녀냐? 이러면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경외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따라 살고 싶진 않은 우리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개명된 이기주의에 모여서 이것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기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게 사회적으로 나왔을 때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재산으로서 드러나죠. 재산 중심의 사회.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즉 유산자만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퍼스널리티가 있다.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인간 내면의 품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또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사람의 지위죠. 그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제 우리 동아시아에서 인격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게 동아시아에서 통용되는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더 이상 이것에 유념해야 돼요.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요런 것들 요거 다 묶어서 이런 개명된 이기주의가 있고 나는 재산을 추구할 수 있고 요런 것들 다 이렇게 요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거 이걸 갖다가 Natural Right 즉 자연권이라고 부르죠. 이거를 자연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자연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여기서 자연이라고 하는 말이 타고난 또는 너무나 당연한 정당한 합당한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쓰여요. 내추럴이라는 뜻이 단어가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이게 자연권이 되면 그때 내가 지난 시간까지 그런 얘기를 했죠. 아주 인간의 욕망에 토대를 둔 사회가 되잖아요. 인간의 욕망에 토대를 둔 사회. 그러면 욕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 인간은 욕망에 토대를 둔 사회가 되면 욕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 그러니까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필요한 요구 조건이, 필요 조건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게 되는 거라.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게 돼. 그리고 굉장히 낮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에 쉽게 동의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탄탄한 토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낮지만 탄탄한 토대 위에 세워지는 사회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이 고전읽기, 우리 요 클라스가 있습니다. 이 강의, 저한테 강의 듣는데, 지금 벌써 첫 시간에 딱, 이게 9월달 돼서 한 주 쉬고 와가지고 왔더니, 독서란 해갖고 한 줄짜리 이게 써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와서 그냥 푹 쉬시다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면 굉장히, 그냥, 오기만 하면 되네. 이렇게 되지만, 숙제가 있잖아. 그리고 보안이 숙제 안 하면 욕먹을 것 같고, 열심히 해도 욕먹을 것 같고, 어쨌든 욕먹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이 강의를 듣으려니, 이게 만원 내고 더러워서, 이렇게 이상해. 오늘 돌아가는 길에, 내가 그동안 좀 열심히 듣긴 했다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더러워서 못 듣겠어. 이런 생각도 하죠, 가끔. 아니야, 지금. 눈빛이 흔들렸어. 하지. 아니야? 후보생. 더러워서 못 듣겠어? 다음 주에 안 오는 거 아니야? 적응이 안 된다는 게 그런 뜻이죠. 돌아가는 길에 2,000원 빼고 환불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들 때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숙제를 해라. 텍스트는 급이 있다. 그 급수에 맞도록 뭔가를 읽어야 된다. 이게 계속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종로구 문화센터가 아니란 말이야, 얘가. 종로구 문화센터에서는 서예 반, 응? 이런 거 하잖아요. 꽃꽂이 반. 그 가서 읽기만 하면 돼. 근데 여기는 꽃꽂이 반이 아니야. 내가 지금 대학에서 강의하는 만큼보다도 더 많은 걸 요구해. 그죠? 한 학기 한데 이렇게 숙제 많은 적 없지, 이상한 거지? 있어? 더 해주랴, 너? 원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뭐 선수야 나는. 어?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유일하게 성공한 관계가 학생과 선생의 관계야. 내가 학생 노릇도 성공했고 지금 선생 노릇도 성공했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나를 성공한 선생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내가 해주지. 얼마든지 해주지 내가. 어? 일주일에 책 5권씩 읽고 레퍼런스 주고 서평 쓰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걸 요구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욕망만 있으면 되는 거야. 욕망이 있으면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면 그리고 잘하면 그것이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까지 되잖아요. 이게 지금 내추럴 라이트인데, 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이게 뭐냐면, 내셔널리티, 즉 합리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합리성이라는 말을 할 때 이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성적인 어떤 그런 것하고는 아무 그것과는 상관이 없겠죠. 잘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잘 버무려가지고 그걸 잘 충족시키기만 하면 합리적인 사람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낮지만 요구 수준이 낮지만 굉장히 탄탄한 토대 위에 세워지는 사회예요. 그리고 바로 이 17세기부터 만들어진 이 사회가 전 세계 식민지를 만들어내고 그런 식민지를 만들어내서 그 식민지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어요.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해가 되죠? 세계 최초로 전 세계 동시 위성 중계가 되었던 그 행사가 뭔지 알아요? 1970년대 초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하와이 공연 알로아 뭐 뿌뿌 흑악결연 이거 있잖아요. 브랜다로 푸락 이러고 나오는 있잖아요. 그게 1970년대 초에 세계 최초로 전 세계 위성 중계가 됐어요. 사실은 70년대 초야. 74년인가 그렇게 제가 정확한 연대를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그게 세계화야. 지금 세계화가 김영삼이가 세계화 이럴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거든요. 1970년대 중반부터 그게 왜 됐느냐.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70년대 중반까지 이른바 2차 세계 포스트워 전후 자본주의 황금시대를 구가했어요. 전 세계가 전전보다도 생산성이 두세 배씩 올라갔어. 그러다가 1970년대 중반이 되면서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제는 이른바 축적체제 자본주의에서 이윤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할 때 그게 70년대 중반부터요. 그때부터 이제 이른바 세계화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어. 그것을 갖다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신자유주의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것은 그때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잉글랜드하고 네덜란드 이거 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충분히 이거 배웠죠. 지난 시간에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시스템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출발점에서. 근데 이런 가치관들이 같이 오는 거야.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물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묻어서 개명된 이기주의 욕망을 충족시키면 된다. 이게 계속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그런 가치 기준들이 슬금슬금 무너지다가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로 팍 터지는 거예요. 한번 슬금슬금 이게 네덜란드에 뚝뚝뚝 막던 소년처럼 이게 예? 그 손이 어떻게 됐을까 몰라. 하여튼 이게 딱 이게 있다가 터지면서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로 딱 나와. 그러니까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물질주의적 성향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번에 조사돼서 나왔어. 물질적인 것이 중요하다. 60%가 넘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멕시코보다 높아. 그러니까 가난함과 잘삶의 관계없이. 이해가 되세요? 요런 가치 기준이 같이 붙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요거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 밑에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이 굴러가고 있을 출발점. 이제 막 시작할 때쯤에 생겨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한국으로도 들어왔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 사회 지금 1905년. 이거 너? 예? 아, 너는 한국사 안 배워, 지금? 예, 죄송합니다. 호연, 1905년에 일어나는, 근데 사학과 갈 사람이니까 그걸 알겠지. 1905년에 일어난, 한국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 예, 을사조약. 을사조약. 제2차 한일협약. 예. 을사조약. 그죠? 1904년엔? 아니에요. 누가, 러일전쟁이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러일전쟁. 너 큰일 났다, 너, 아가. 1904년 러일전쟁, 1905년 을사조약이잖아요? 우리 을사조약을 나라를 뺏긴 조약이라고, 을사오족이라고 이완용 죽일 놈만 생각하잖아. 그게 뭐냐면, 세계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1905년 을사조약이 뭐냐? 지금, 1700년대, 1600년대에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꼭 사라고 했던 저, 곁에 두는 세계사, 이 연표, 연 나눠준 게 다 여기서 나온 건데, 거기 보면 1874년에 세계 대공황이 시작됨. 이렇게 돼 있어요. 1874년에 세계 대공황이 시작됨. 왜냐면, 이때, 요때부터, 17세기부터 1874년이면 200년이잖아요. 요 250년 동안에 걸쳐서 영국이 이제 다 자리를 잡아. 그러니까 1800년 딱 요 시점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른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이 생긴단 말이에요. 대영제국이. 여기서 대영제국이 한 50년 하니까 대공황이 시작됨. 이렇게 나와. 1874년부터. 그럼 요 대공황을 갖다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식민지를 많이 쟁탈을 해야 되거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군사력과 자금력을 앞세운 식민지 쟁탈전이 시작돼. 그리고 요때부터 우리가, 요때부터 우리를 제국주의 시대다 이렇게 불러요. 네? 그러면 1874년, 30년을 다음 1904년이죠. 1904년이 뭐냐? 러일전쟁이야. 러일전쟁은 우리나라 주변에서 일어난 이제 이때 1904년 러일전쟁부터 이 한반도 땅덩어리가 제국주의, 전 세계적 자본주의 시스템 안으로 편입되어 들어가는 거야. 지금. 1904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 100년 전이죠. 100년 됐어. 한국에 말하자면. 한국이 전 세계,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간 게 100년 됐어요. 1904년부터야. 100년 됐어. 100년 동안에 걸쳐서 이제 드디어 2000년대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의 60%가 물질적 욕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야. 이게 바로 한국에서 이제 자본주의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 거야. 그렇게 소원하시던 조갑제 선생님께서 소원하시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 1904년 러일전쟁이 왜 중요하냐? 조정 계속 대답해. 러시아의 뒤를, 뒤에 붙어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지? 네? 러시아 뒤에 붙어. 러시아요? 어. 프랑스와? 프랑스와? 어? 독일이라고 그러면 안 돼. 프로이센. 일본 뒤에는? 어, 이제 영국이라 말해도 돼. 미국과? 영국이 붙어 있죠. 프랑스와 프로이센, 미국과 영국. 지금 자본주의 4대 강국이잖아요. 그죠? 지금 남북한 문제를 육자회담에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육자회담에 영국, 아니, 저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얘네 둘만 빼면 다 여전히 그대로예요. 근데, 이 네 나라가, 네 나라의 대리전을 러시아와 일본이 치렀어. 뭘 그냐? 만주와 한반도에 영유권을 놓고, 만주와 한반도에 지배권을 놓고 대리전쟁을 치렀단 말이죠. 그래서 러일전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일본이 이기었죠. 그래서 1905년, 자, 이게 일본이 이기면서 미국과 영국의 양해를 받아서 제2차 한일협약, 즉, 을사보호조약을 맺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한반도는 미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선두국가, 에이전트 스테이트들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의 식민지배가 끝났을 때 이 땅을 놓고 러시아와 또 붙는 거야.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또 자연스럽게 분단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분단은 일어나게 돼, 이게. 이게 바로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이 굴러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유사 역사학자 이덕일인가? 그 사람 말처럼 정조가 독살당하지 않았다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이게, 이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이 굴러가는 게. 근데, 이때부터 그러니까 1905년이면 지금부터 100년 전이에요. 1905년이면 지금부터 100년 전. 1914년에서 딱 10년 지나서 도저히 이렇게 찌걱찌걱 군데군데에서 싸움질 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까지. 그러니까 1874년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이때는 완전히 한번 붙어보자. 땅 따먹기로. 이렇게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한 100년 가까이 그렇게 해. 그 와중에 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본격적인 그 세계사의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 안으로 딱 들어가기 시작한 게 1905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을사보유조약만 생각하지 말고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된 해다. 이것도 생각해. 이렇게 말하면 정말 민족주의 역사관들한테, 역사학자들한테 칼 맞아 죽습니다. 밖에 나가서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일. 이게 우파, 보수 우파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들이 민족주의 역사학자. 세계사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역사를 보자 그러면 민족애가 없네. 나 미국에 갈 수도 없어요, 나는. 재범이처럼 쫓겨갈 수도 없어요, 나는. 갈 곳도 없어. 우리 동네 그러지 않아도 후진 동네인데 막 돌 날라오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요렇게 됐는데, 여기 1905년, 요 100년 정도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물질적인 것과 함께 이런 심성 구조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로크 이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론을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지금 17세기 잉글랜드에서 나온 정치 사상을 21세기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읽느냐? 21세기 한국에서 한국 땅덩어리의 의식을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규정하는 텍스트가 이거란 말이죠. 지금 그 어떤 사람이 공자의 논어를 읽습니까, 지금? 네? 삼성그룹에서 심사원 뽑을 때 논어를 열심히 읽은 자 우대함, 이게 있어요? 아니잖아. 근데 예전에는 논어 안 읽으면 관리가 될 수 없었어. 그게 뭐냐? 그 사회에서 공인된 그 사회에서 지위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읽도록 공인된 텍스트가 달라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지. 여기 누가, 여기 성균관 대학 다니는 사람 누구야? 아, 황준영. 네. 니네 학교 글로벌 경영학과라고 있지? 네, 있어요. 그 학교 졸업하면 삼성에 다 취직하지? 네. 그러니까 그 학교는 저기, 그 학과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면서? 성에 좋은 학교라고. 그래서 성균관 대학이 그 덩달아 올라가고 있지.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성균관,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이제 80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 우리 세대 사람들은 성대가 그 글로벌 경영학교 때문에 좋아졌단 말을 딱 들으면 성대 다 썩었군. 이렇게 생각을 해. 그렇지? 그죠? 어, 너도 그래? 이러시기. 니가, 너를 임마, 각이나 해, 임마. 이번에 모의고사서 국어 3등급 나와가지고. 아, 지금 조용하지. 어? 졸려가지고. 뭐라고? 잠시 졸려가지고. 어, 졸려가지고? 네. 시험 시간에 잤어? 야, 경민아, 쉬는 시간에 야, 깍지 끼고 엎드려 빠지. 아니, 응? 아니, 방금 전에. 이제 기합 좀 넣어. 방금 전에 졸려가지고. 아, 방금 전에 졸았다고? 어. 졸면서 끄떡끄떡 한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핵심 가치가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람들하고 글로벌 경영학과, 제가 성대 글로벌 경영학과 이걸 그 검색을 해봤어. 그랬더니 다음 지식 검색인가? 거기 나왔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쏙 써놨더라고. 자기 딸이 거길 갔대. 그래갖고 내 밑에 이렇게 써놓은 거야. 성대 글로벌 경영 참 좋은 학과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내가 그 로그인 해가지고 니 뽕이다. 이렇게 쓰려다가 아, 나 가끔 욕망이 시달려. PC방 가서라도 할까? 막 이렇게. 내 방에서 하면 IP 추적 들어오니까 악플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1904년에 1905년에는 이 1905년이라고 하는 100년 전에는 논어가 최고의 텍스트였어요. 사회적으로. 근데 지금은 정운찬 공저 경제언론이 최고의 텍스트지. 그죠? 정운찬 뭐 이런 조순 경제언론이 최고의 텍스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회에서 공인된 메인 텍스트의 변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남으로써 사회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것이 살고 있는 사회와 아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인문학의 위기니 뭐 철학과가 망해가고 있니 뭐 이렇게 말하면 그거를 그 훌륭한 석학 이런 분들이 막 이렇게 칼럼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게 할 거 없어. 삼성에서 철학 시험 봅니다. 그러면 바로 철학과는 전국 철학과가 부흥하는 거야. 막 철학과 나온 사람도 이제 옛날에 천대 왔다가 아 요즘 되네 살림이 풀리네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역시 아주 천박한 이유로 말할 수 없지. 삼성에서 좀 힘 좀 쓰셔주셔야 되는데 삼성의 이건희 아들이 이재용이가 철학과라도 좀 갔으면 좋았으련만 안 풀리는 거라 그래서. 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1905년을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의미로 기억할 수 있겠죠. 이 1905년이라고 하는 해가 요 로크의 이론하고 어떻게 붙어있고 지금 2009년의 한국하고 어떻게 붙어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논어와 경제언론 요 거리를 분명히 알아놔야 돼. 그래야 지금 우리가 이런 17세기의 영국 잉글랜드에서 나온 텍스트를 읽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워진 사회,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세워진 사회, 이걸 우리는 두 가지 용어로 부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용어로. 두 가지 용어로 부를 수 있는데, 잘 아는 거야. 우리가 잘 알아요. 두 가지 용어로 부를 수 있는데, 이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 그러기도 하고, 자유주의 사회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아주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캐피탈리즘, 리버럴리즘, 자본주의. 물질적인 토대의 측면에서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러는 거고, 정치적인 사상의 측면에서는 자유주의 사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때 요 자유주의자, 리버럴, 요런 사람, 요때 요 사람들을 아주 고전적인 의미에서 리버럴이죠. 자유주의자를 리버럴이라고 그러는데, 그 고종석 씨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자유주의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칼럼 같은 데 쓸 때.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양반은 그냥 고종석 자유주의예요. 제가 이렇게 그 양반이 자유주의라는 말을 쓸 때마다 추적하면서 면밀히 그 개념을 봤는데, 아, 그 양반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제정이 된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자유주의라고 하는 말이 칭찬이거든. 그러니까 고종석 씨가, 아, 누구는 자유주의자예요. 이렇게 말하면 난 누가 좋아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 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갑재 씨가, 누구, 자기 싫은 사람 뭐라 그래? 친북좌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싫은 사람에게 친북좌파라는 딱지를 붙이듯이, 고종석 씨는 누구 좋아하는 사람한테 자유주의자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네? 복고일 같은 사람이 자유주의자라고 그러니까, 복고일은 자유주의자가 아니거든. 그냥 바보거든. 뭘 붙일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바보인데, 복고일은 바보.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바보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 보수주의자들은 3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거기서, 저한테 복고일의 보수주의를 비판하는 글을 써달라고 복고일의 책을 읽어보시고, 그래서 책을 다 읽어봤는데 앞뒤 말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다 썼어요. 논술 선생이 필요하다. 결론으로. 좀 짜증이 났겠지. 근데 그게 10년 전이야. 아직도 복고일은 신문에 굳세게 칼럼을 써요. 자유주의자로서. 근데 이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 자유주의 사회, 요건 뭐냐? 크게 아까 이제 존 로크에서 봤듯이 이걸 다시 이제 앞에서 한 얘기를 다시 재정리하자면 소유권에 기반을 둔 사회다. 소유권을 기반을 둔 사회. 간단하게 말하면 재산이 많으면 땡이야. 재산이 많으면 왕이다. 재산이 왕이다. 이런 사회죠. 모든 것을 현금 앞에, 재산 앞에 줄을 세우는 거야. 강명 씨. 느껴? 아, 느꼈어. 됐어요. 느껴? 그런 것 같아? 아직 쓴맛을 덜 봤군. 그런 것 같아요라고 나오면 쓴맛을 보면 족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지하게 느낀 건데. 자, 후보생은 어떤가? 맞는 말. 아니지. 후보생에게는 다른 기준이 많지. 인생에. 응? 후보생들은 모든 걸 자본 앞에 줄을 서진 않잖아. 일단 후보생들은 1년차, 2년차가 있잖아. 예. 응? 예. 그지?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인사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예. 응, 당신의 기준은 여러 가지야. 혼자 여기서 홀로 지금 이렇게 저기 독특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 다 이 자본 앞에 줄 서 있는데 자네는 지금 이렇게 계급 앞에 줄 서 있다고. 벌써 다르다는 걸 알겠죠? 예. 이 기준이 다른 거라. 응? 근데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재산 앞에 모든 것을. 그래서 이것을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에서는 마르크스 뭐라고 말했느냐? 냉혹한 현금 계산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냉혹한 현금 계산. 시인, 철학자, 모두 다 그 뒤에 붙어 있던 할로 있죠. 후광. 후광을 완전히 다 벗어 던지는 거라. 그러니까, 철학은 훌륭한 학문입니다. 100번 말해봐야 소용없고, 돈 안 되는 학문입니다. 이게 돼버린 거라. 이 심각해요. 제가 철학과를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1978년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지금 올해가 31년이 됐지 않습니까? 지난 토요일날 우리 아버지 제사인데 어머니가 오셔서 갈궜습니다. 나는 박사 받으면 봐주실 줄 알았어. 갈궜습니다. 토요일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일요일날 쉬었다가 가시라고 했더니 부랴부랴 내려가시더라고. 왜 그러신가 했더니 우리 애가 지금 철학과를 가려고 그러거든요. 3학년인데. 그래서 월요일날 광주 가서 점을 보시려고 일찌감치 내려가셨어요. 아니 일요일날 오전에 성당을 가시면 될 텐데 토요일날 저녁 특전 미사를 가겠다고 부득부를 하시더니 큰 이모하고 통화가 있었던 듯해요. 뭔가 눈빛이 안 좋아요. 막 그랬더니 일요일 아침에 성당 같이 가십시다. 그랬는데도 일요일 아침에 부랴부랴 가셨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그 번호표 타는 데래. 정보는 데가. 그래가지고 거 가서 점을 봤어요. 와가지고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느냐. 우리 애 이름을 대면서 점을 보니까, 네? 우리 애 이름이 성윤이, 성윤이 점을 보니까 경영학과를 가면 재무부 장관도 할 팔자란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재무부 장관이란 자리는 없어요. 어쩌겠어, 나도.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없어요. 내가 그놈 점쟁이들은 왜 이렇게 관직명도 업데이트 안 하고 말이야.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 저녁 때 말을 했죠. 할머니가 이러신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아빠를 쪼듯이 나도 쪼시겠구나. 이제 괴로운 거야. 이제 2대에 걸쳐, 우리 어머니는 2대에 걸쳐서 쫄 수 있는. 그래서 문득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올해가 기축년이라더군요. 저희 어머니가 소띠입니다. 어머니가 소띠에 유독 힘이 세지시더라고. 아, 어렵다. 인생이 어렵다. 정말 제가 저는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정말 싫어도 의무감으로 해야 돼요. 뭔가를. 근데 손자들에게는 의무감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를 싫어하게 될 거라. 할머니 보기 싫다고 그러게 된다고. 왜냐면 지가 좋아서 하는 것을 할머니가 아 그러냐? 재밌냐? 뭐 나 네가 아빠는 하는 걸 볼 때는 뭐 어쩐지 몰랐는데 네가 너도 한 거 보니까 재밌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할머니가 그럼 할머니 싫어하게 되거든. 할머니 이제 광주에서 오시면 내박하겠지 이제. 그죠? 아니 가능성이 있어. 우리는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한 단계 넘어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혹시라도 이 그런 분들이 있으면 조심하세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전공 가지고 갈구지 마세요. 답이 없습니다. 그건. 아, 징그럽습니다. 이게 속 모르는 사람들은 저보고 그냥 참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상황에 와보면 다 불효자가 돼요. 30년 동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냉혹한 현금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기본적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 판단의 기준이 되면서 1번, 2번이 뭐냐면 가치 중립. 이 가치라는 게 이제 전통적 가치 중립의 말 먼저 쓰지 말고 영어로 먼저 쓰겠습니다. Traditional Value Free Society. Value Free라고 하는 것이 이때는 전통적인 가치가 가치에서 벗어난 이런 말이죠. Free 뭐뭐에서 벗어난. 전통적 가치에서 벗어난, 즉 가치 중립 사회가 된다 이거. 이 풀이라는 말을 중립이라고 말을 쓰는데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가치에서 벗어난이죠. 전통적인 가치에서 벗어난, 즉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인간의 욕망과는 무관하게 선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착한 짓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면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 나쁜 짓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 나쁜 짓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바깥에 있죠. 우리 바깥에. 그죠?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통적인 요 가치는 가치 기준이 외부에 객관적으로 있어요. 물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성서에 있고 꾸란에 있고 불경에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 들어 있잖아. 그런데 이 기준을 벗어나게 돼서 이제 이 기준을 이제 무시해. 이걸 무시하게 돼. 무시하게 되고 이제 아까 로크에서 낮지만 굉장히 요구 수준이 낮지만 탄탄한 토대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욕망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지. 그래서 토마스 홉스 같은 경우에는 나의 욕망에 이로운 것을 갖다가 선한 것으로 보고 나의 욕망에 이롭지 않은 것을 갖다가 악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선과 악의 기준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충족시킬 수 없느냐 하는데 있게 되겠죠. 선과학의 기준이.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전통적 가치에서 벗어난 사회가 된다. 그렇게 되면 내 욕망이 중심이고 욕망을 충족시키느냐 아니느냐 이것만 따지면 되잖아요. 즉 내 욕망에 도움이 되느냐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그것이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어떻게 작동하느냐만 따지면 펑션만 따지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펑셔널리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기능주의. 한국 사람들이 이제 2007년 대선을 통해서 기능주의적인 심성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도덕이고 나발이고 경제만 살리면 이런 말 있잖아. 이게 다 펑셔널리즘의 이제 하나예요. 그런 멘탈 사고 방식 자체가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아이 그래도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정치 공동체를 뭐 이렇게 따지지 않잖아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폴란드를 읽으면서 이제 더 얘기를 하겠지만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 사회의 우리 삶의 일부인데 그 경제는 전통적 가치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전통적 가치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만 잘 돌아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다른 것들은 희생해도 그것만 잘 돌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기능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기능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게 다 이렇게 기능주의는 한마디로 뭐냐? 가치 판단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어떤 욕구 충족을 해야 된다고 하는 목적에 충실히 잘 기여하는 것이면 된다. 그것을 높게 평가하는, 높게 쳐주는 것 이걸 기능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넓게 말해 넓은 의미에서 기능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사회에서는 처음에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해. 데카르트의 경우에는. 근데 이 내가 이제 로크에 오면은 재산을 가진 자기가 돼. 재산을 가진 자기. 그렇죠? 재산을 가진 내가 중요하게 돼. 점점 사회적인 외피를 띠게 되죠. 재산을 가지게 돼. 그러면 재산 중심의 사회가 이제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로크에 오면은 이론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재산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사회적인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옆에다가 계약을 해야 되겠죠. 계약. 소셜 컨트랙트. 사회적인 계약을 해야 돼. 요게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2009년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요곳에 아주 밝은 사람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두산그룹에서 인수한 중앙대학교에서는 박용성 이사장께서 전 학생 교양 필수로 회계 원리를 한다고 합니다. 누가 그래? 진짜냐뇨? 저 거짓말 안 해요, 선생님. 그런데 그것을 중앙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사회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합니다. 꽤 많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그러면 저 지금 학교 그만둘 것 같아. 아주 다행스럽게도 그게 아니었던 학교를 다니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심코 받아들이는 그렇게 하나씩 문턱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기능주의가 문턱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연권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자연권의 범위는 재산권의 범위하고 흡사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연권의 범위가 곧 재산권의 범위하고 같은 영역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근대 사회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재산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집단이 뭐냐? 의회죠. 하우스. 영국의 하원을 하우스라고 그러나요? 하우스. 하우스라는 말 정말 잘 쓴 말인 것 같아요. 하우스. 도박장도 하우스라고 그러잖아요. 하우스. 그게 바로 그 의회 의원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대 정치가 이루어진 의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근대 국가는 부르주아의 사물을 처리하는 위원회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당시에 1848년 그 당시에는 썩 들어맞는 얘기였을 겁니다. 당시에는 썩 들어맞는 얘기였어요. 이게 지난 시간까지 했던 얘기인지. 이것이 17세기 영국에서 기본적으로 그 형태를 딱 갖춰가지고 사람들도 다 동의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갖추게 해서 영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근대, 이른바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것이 시작을 합니다.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